얕거든 내 팔을 비어라 에이야 뒤야 에이야 에이야 뒤여라 그와 사라지로구나 지는데 지고 싶어 지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 가느냐 에이야 뒤야 에이야 에이야 뒤야 너가 사라지로구나 정천 기러기 어디로 가나 우리님 소식이나 전해다오 에이야 뒤야 에이야 에이야 뒤야 너가 사라지로구나 시보야 뜬 날 저 다지 말가 찬란한 이내 심사를 달랠 길 없네